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새로운 전도팀 일원들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유대인 형제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회의가 일어났었고 그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그리고 나서 육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여행을 시작했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원래 했던 대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배를 타고선 1차 전도여행을 다시 1차 전도여행지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제는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형제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에게 무엇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15장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이 심하게 다퉜었어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퉜었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문제로 싸웠었는데 오늘 16장에 말씀해 보면 또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형제 이 형제는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바울을 오해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반대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와 생각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할례를 행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한 말을 한 번 더 던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할례 없는 자처럼 되는 것들 또 내가 할례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무엇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항상 1차적으로 그 지역에 회당이 있나 살펴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적으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무엇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할례 받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할례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나서요.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주어 지키게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쭉 다시 돌아보는데요. 그때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뭐 가치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뭐 내가 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사도 바울의 소신은 할례 자체를 반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나는 뭐 마치 음식을 나는 개고기는 절대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동물을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자꾸 행동을 통해 내 모습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할례는 그에게 중요한 모습이 아니에요. 할례를 때로는 반대할 수도 있고 할례를 때로는 그가 권면할 때도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을 위해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핏 잘못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 하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면 줄곧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가 1차 전도여행지를 쭉 다 돌아보고 나서 새로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터키 남부 지역인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 땅 혹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계속 시도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6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요. 아시아는 당시에 보면은 북쪽이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남서쪽으로 내려갔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시아라는 도시 앞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또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지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하게 되었대요?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 무언가를 하면 계획한 대로 또 어떤 장애물들도 없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계획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두니아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름 전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도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애쓰고 힘썼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힌 문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해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날씨에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막 생기면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생기거나 날씨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지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적고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열심히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 계획대로 무산됐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무엇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힐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환상은 꿈을 꾸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막힌 문 앞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앞에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로 선택했던 비두니아의 문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줄로 인정했대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셨고 자기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 길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되게 당연한 거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아니면 내 힘으로 애쓰고 더 고집하며 그곳을 뚫고 나가려고 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비두니아로 내려가 보려고 힘쓰고요. 비두니아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가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또 보면서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길이지만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내일 말씀에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면 여러분 이제 드로아를 지나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라는 첫 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첫 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지역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쪽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1차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회당이 아닌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가 준비하고 또 애쓰고 힘도 씁니다. 이건 나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획도 세우고 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계획, 내 생각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최선일 수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인정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대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 자기가 어떻게 하다 미러키에 오게 됐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미국에 오게 될 때 미러키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하고 계획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미러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표현대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제가 미러키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느낄 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더 다른 곳에서 살기 원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에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라는 말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하는 거요? 인정하는 것들. 내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는 길을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 하시는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꿈꾸셨던 남자와 살고 계세요? 계획했던 대로? 나는 어렸을 때 꿈꿨어. 이 지금 내 남편처럼 배도 나오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아내한테 무뚝뚝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예전엔 다 환상을 꿈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가끔 드라마 볼 때가 있거든요. 드라마 이렇게 보면 드라마에는 남자들이 다 멋있잖아요. 막 알고 보니까 재벌 2세고 예, 막 여자들한테 막 되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자기 막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여자를 막 보호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현실의 남편과 남자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옆에 있다가 산통 깨는 얘기하거든요. 야, 저런 거 다 가짜야. 현실에서는 네 아빠 같은 사람이 그래도 최선이야.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실망하니까 아빠는 좀 저리 가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막 자기들은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꿈을 꾸는 건 좋은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거죠. 어떤 자매님이 미국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원래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이런 공부했고 제가 그런 이야기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직업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본의 아니게 또 알게 되고 듣게 될 때가 있는데 묻지 않아도 자매님들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뭐 젊은 자매님들이야 다 공부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 이런 공부했었고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쩌다가 애 낳고 그냥 미국 와서 집에서 이렇게 애만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 신세를 한탄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전혀 다른 곳에 앉아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아이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나서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보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준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 누워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더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계획하신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 바울은 귀한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또한 인정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